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200여 개의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생화학무기 실험실 부산 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6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군이 생화학전쟁 계획을 당장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괴뢰 국방부 총사 앞에서 또다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군의 생화학전쟁 책동을 비호 두둔하는 군 당국의 행위를 폭로 규탄했습니다.